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날 겹치듯 아쉬웠네.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 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아니리. 해가 뜨면 달이 가고 낙엽 지니 눈보라치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으니.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마음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